27장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믿음보다는 육적인 감각이 가정을 지배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원해서 사냥꾼 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는 반대로 온순하고 장막에 거하는 아들 야곱을 편애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이 가정을 지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에서는 이미 해쪽 속에서 두 명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함으로써 부모에게 근심을 더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가볍게 여기고 걷어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전심으로 축복하겠다고 했을 때 에서는 그 축복을 마땅히 여깁니다. 팔아버렸으면서도 말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감각을 쫓았고 에서는 동생과의 맹세를 우습게 보고 자기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계획을 엿듣고 야곱을 변장시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축복을 자기들의 모든 술수, 그게 속임수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삭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야곱이죠.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속은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고 33절에 말합니다. 에서는 방성대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고 가로채는 자라는 부정적 의미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름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거짓과 배신과 음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기호와 감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선의, 모든 방법도 합당하게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들이 행하는 이런 거짓과 음모와 배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야곱을 축복하여 바딴 아람으로 보내지만 수많은 세월을 이 약속의 아들을 잃은 채 보내야 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둘째 아들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에게는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아들과의 이별이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할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조작이라는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또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순전하게 과정과 결과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